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시국이 시국인지라 친구들, 가족들과의 만남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만나기가 꺼려지기까지 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 더 잘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내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고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보고 밥을 같이 먹고 공부를 하고 놀러가기도 했던 일상들이 지금은 조심스럽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시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박혜원 카더가든의 내 사랑 나의 정원에 그댈 초대할게요 고요히 맺힌 작은 꽃잎이 우릴 반겨주죠 어느새 짙어진 바람에 무르익은 마음을 담아내며 오직 세상에 우리만 남은 듯 그대를 위한 노래를 하죠 두 손을 잡고서 시선을 맞춰요 그대와 이 시간 위를 걸어가요 기억을 담고서 이 밤을 건너줘 천천히 넘치지 나뭇잎이 우는 작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는 1979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의 애송시가 되주었는데요. 서로를 사랑하고 원하지만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시련과 고난을 이긴 뒤에 만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죠.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은 긴 기다림과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그리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단순히 사람과 시간을 구분지어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리면 추억이 떠오르고 함께였던 순간이 생각나면 사람에 대해 회상해보게 하는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인 것 같아요. 흔히들 그리움이란 어떤 사람이나 시간 혹은 사물을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로 오랫동안 접하지 못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에 대해 느껴지죠. 말하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리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 나눠봐요. 찬이의 그리움.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 쓸쓸한 바람에 더욱 시려오는 밤, 내 맘에 새겨진 익숙한 기억들이 다시 너로 가득한 이 밤. 고마운 기억만 남아서 함께 설레이던 웃음 짓던 너와 나 다시 별이 되어 사라질까봐 이 마음 빈자리에 간직할게. 눈 감으면 네가 선명해서 빛나던 네가 더 그리워져서 별 의문 없이 품어왔던 그리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기억을 통해 인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많을수록 시간이 길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려면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식해야 하는데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가듯 뇌의 연령에 따라 인식하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의 뇌는 세상을 더 자주 인식하고 나이 든 사람의 뇌는 간헐적으로 인식하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줄어들고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움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을 토대로 생성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지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무려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위치와 구조를 완벽하게 물려받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불완전한 뇌는 약 10년간의 결정적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한 뇌로 거듭나죠.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한 음식, 소리, 얼굴과 풍경 등 수만 가지 이유들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솟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펀치의 그때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그리움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리움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는데요. 함께 떠올려 볼까요? 학창시절의 첫사랑, 본가에 있는 가족들, MP3.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즐겨보고 먹고 하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학창시절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돼서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고등학생이 돼서는 중학교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상 중학생일 때는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스승의 날이 되거나 방학식, 종업식 같은 날에는 왜 항상 예전 학교를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바로 그리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철없이 놀았던 시간들과 창문을 열어놓으면 불어오던 바람들처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잠깐 새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다시금 찾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모두 한 학교의 학생이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졸업한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더 이상 일상에 스며든 관계가 아니라 시간을 따로 내야만 볼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걸 느끼면 더욱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솟아오르시나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SG 워너비의 우리의 이야기를 쓰겠소. 먼 시를 도로 읽어줘. 수많은 별을 헤는 밤, 이 지나면 부디 아프지 않길.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어.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시간이 지나며 나를 원망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할 것이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어.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그대였다고 말하겠어. 웃어주시오. 이제 돌아서겠소. 다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다만 아주 가끔 기억해 주시오. 서툴렀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행복은 익숙함의 수가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날들이 어느새 희미해진 기억이 돼버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리움을 느끼면서 한 번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애틋한 특성 때문에 진지하고 감동적이라고 느껴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감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성에 빠져있기에는 바쁜 사회라고 하지만 매일 해가 뜨고 지듯이 그 여느 날에 그리움을 간직하는 마음만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와 그 시간들을 함께 채웠던 존재들이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먼저 이야기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리움과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천지인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UBS